말탄 사람이 그려진 벽화편, 평안남도 용강 쌍영총 출토, 고구려. 이 벽화편은 쌍영총 널길 서쪽 회벽 위에 그려졌던 벽화의 일부분이다. 쌍영총 널길 벽에는 수레와 말탄 사람, 악대 등 풍부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. 1913년 일본인에 의해서 쌍용총이 조사될 때는 벽면에 부착돼 있었지만 그 후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보관되다가 오늘에 이르렀다. 쌍용총은 널길과 좌우방이 딸린 앞방, 이음길 널방으로 이루어진 두 칸 무덤이며 앞방과 널방의 천장은 모두 평행 삼각 고임식 구조로 널방 안에는 전면에 회를 바르고 그 위에 벽화를 그렸다. 벽화의 주제는 생활 풍속과 사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. 이 벽화편은 두 개의 편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중앙의 연결 부분을 조사 당시의 유리 건판 사진을 토대로 복원한 것이다. 말탄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당시 고구려인의 복식과 말갖춤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.